Oh yeah, you know, brave sound, human, logo, let's do that. 한 번쯤 다이어트라네요. 여자라면 분명히 사랑받길 원해요. 꿈속의 왕자님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.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독하게 살아가 같은 것도 모두 참고 난 예뻐질 거야. 네 다리 이쁜 거 나도 알고 있어. 쳐다보면 지는 거 이기고 싶지 않아. 적어도 이 낮에는 식곤증 때문에 나른했던 나를 일으키는 너. 마치 운동하는 서양 누나들 너 빼곤 다 밋밋하기만 한 통나무. 벌써부터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상상하고 있는 난 다 자란 꿈나무. What's up? Come on, boy.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여자 원해요. That's right. 남자라면 하나같이 예쁜 걸 좋아해요.